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저께 한국에 나온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연주회에 다녀온 선배 한 분이 그러세요. 이제 겨우 13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신기에 가까운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또 무대 매너도 13살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의젓해서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불쌍해 보였다고요.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았으니까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또 엄마한테 투정도 부려보지 못한 채 자랐을 게 뻔한데 그게 안쓰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천재는 외롭다는 사실. 이창호 6단도 유일한 취미가 전자오락이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재가 되려면 삶의 한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걸 다 잡으려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아, 이 곡을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겠구나. 이 곡을 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리차드 엘리오트의 테너 색소폰으로 들어본 Over the Rainbow 어떠셨어요? 그 경쾌함만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 본동의 자영학생 만족하셨어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Over the Rainbow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슈퍼마리오라는 닌텐도 비디오 게임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소식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영화가 히트치고 나서 비디오 게임이 된 것은 여러 편이 있죠. 인디아나 존슨이 나홀로 집에 또 우리 영화 장군의 아들도 비디오 게임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히트를 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자, 이것은 밥 허스킨스, 데니스 오퍼, 지나 데이비스 등이 출연을 하고요. 감독은 라키 모튼과 아나벨 젠킨이 공동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룡과의 쫓고 쫓기는 그런 연속,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공룡과 쫓고 쫓기는 영화가 또 한 편 있죠.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 이 올 여름에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슈퍼마리오 형제와 쥬라기 공원, 여기에 알라딘까지 맞붙어서 정말 방학을 맞은 청소년층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요. 자, 영화 슈퍼마리오 형제 중에서 음악 한 곡 듣죠. 삽입곡입니다. 락셋의 Almost Unreal.

영화 페임 중에서 아이린 카라의 페임이었습니다.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젊은이들의 세계를 건강하고 신선한 시각으로 그려낸 페임. 이 영화로 알란 파커는 핑크 플로이드의 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감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죠. 알란 파커 감독의 최신작이자 91년도 동경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커미트먼트. 이 영화는 락그룹을 만들어 성공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죠. 무대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평범한 거리입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이제 막 성공을 향한 젊은이들의 꿈이 진솔하고 유머러스하게 펼쳐집니다. 아르바이트로 결혼식 파티에서 기타를 쳐주기도 하면서 푸죽간 냉동 창고에서 연습하는 기타리스트, 음악 테이프나 뮤지션들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파는 사람, 그리고 버스 차장과 핫도그 판매대 점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젊은이들이 악기를 들고 모여들죠. 처음에는 신부님의 지원으로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했지만 그룹 커미트먼츠의 공연은 점차 자그마한 카페에서 큰 나이트클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더블린의 젊은이들은 이 그룹 커미트먼트의 호소력 있는 음악, 소울에 빠져들죠. 하지만 이렇게 성공을 바로 눈앞에 뒀을 때 멤버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그룹 커미트먼트는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영화의 마지막, 12명의 단원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더블린의 그렇고 그런 젊은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계속 음악의 길을 가려고 하죠. 더블린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그룹 커미트먼츠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거리에 서서 뮤지션으로 성공하려고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딘지 있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 시간에도 애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께 띄워드립니다. Destination Anywhere.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Destination Anywher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영화 커미트먼트의 결말에 대해서 알란 파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으로 노래하는 소울그룹 커미트먼트의 명성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려고 했다. 또 하나, 사람에 따라 성공의 의미는 다르고 어떤 경우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누구든 예술가, 뮤지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한갓 모지개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그들은 단지 자신의 영혼을 음악을 통해서 발산하고 완성시키려는 그런 수도자일지도 모릅니다. 영화 십자로 크로스로즈에서 라이프 마치오는 클래식 음악학교 학생이지만 블루스에 매료된 젊은이로 등장합니다. 그는 3, 40년대 블루스 뮤지션들에 대해서는 줄줄 외울 정도로 아주 광적인 블루스 팬인데요. 어느 날 양로원에 있는 전설적인 블루스 하모니카 주자 윌리 브라운을 만납니다. 윌리는 랄프 마치오에게 양로원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간신히 윌리를 빼내는데 성공을 한 랄프 마치오는 그에게서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전설적인 블루스 뮤지션 로버트 존슨의 사라진 노래를 배우기 위해 윌리 자신이 악마와 계약을 맺었던 그 남부의 십자로까지 같이 가자는 얘기였죠. 십자로까지 가는 긴 여정 동안 윌리는 라프 마치오에게 블루스 기타의 정수를 가르쳐줍니다. 이윽고 십자로에 도착한 라프 마치오. 그는 윌리의 영혼을 악마에게서 구해내기 위해 악마와 기타 연주 시합을 합니다. 영화 십자로의 음악을 맡은 라이쿠드의 연주 Feeling Bad Blues였습니다. 조금은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 랄프 마치오의 십자로는 신구 뮤지션을 통해서 음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정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스에 미쳐서 파우스트가 그랬듯이 악마와 계약을 맺은 윌리 그리고 옛 블루스 곡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마침내는 악마와 대결하는 랄프 마치오. 그것은 아마 오늘날의 뮤지션들이 겪는 유혹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성공의 달콤한 채취열에서 마약과 쾌락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드는 뮤지션들. 그 모습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찰리 파커의 일대기 버드와 프랑스의 따베르니의 형제가 만든 라운드 미드나잇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찰리 파커는 재즈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찬사를 받았지만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운드 미드나잇의 딜 터너는 감동적인 삶을 보여주죠. 1959년 뉴욕에서 파리의 전설적인 재즈클럽 블루노트의 초대를 받아 프랑스로 온 색소폰 주자 딜 터너. 그 역시 찰리 파커처럼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지만 그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 그리고 자기 음악에 대한 회의 이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밤 클럽에 들어갈 돈이 없는 프랜시스라는 가난한 젊은이가 클럽 문 밖에서 그의 연주에 몰입합니다. 연주를 다 들은 프랜시스는 딜이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틀림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연주를 끝내고 나오던 딜과 마주칩니다. 그 후 딜은 프랜시스의 도움을 얻어서 술과 마약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한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은 허비 행콕 등의 쟁쟁한 뮤지션들이 참가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뮤지션들의 세계를 진솔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더욱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라운드 미드나잇 허비 행콕이 피아노로 그리고 바비 맥퍼리는 목소리로 연주합니다. 바비 맥퍼린, 허비 앤콕의 라운드 미드나이트, 영화 라운드 미드나이트 중에서 들었습니다. 찰리 파커나 닐 터너는 어쨌든 유명해진 뮤지션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뮤지션의 길을 걷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말죠. 스파이크 리의 영화 모베러 블루스에서 블루스 트럼피스트로 성공하려 했던 블레이크의 인생 여정이 그랬죠. 그는 제잘난 맛의 트럼펫을 부는 뒷골목의 자그마한 카페의 풋내기 연주자에 불과하지만 음악은 그의 텅 빈 흑인으로서의 삶을 메워주는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기나긴 방황 끝에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온 곳도 그 블루스가 연주되는 무대 앞이었고요. 에디, 영화 에디는 락 음악에 대한 젊은이의 열정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에디는 크루저라는 락밴드를 결성해서 락 뮤지션의 길을 걷습니다. 두 장짜리 앨범의 출반을 앞둔 그룹은 어느 날 교통사고로 트럼펫 주자가 죽고 에디가 행방불명되자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뒤 에디와 크루저의 레코드가 발매되고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에디를 기다리던 팬들은 이제 그가 죽은 것으로 여기게 되죠. 하지만 그때 에디는 지난날의 좌절과 회한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락 뮤직의 비트는 그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뮤지션으로서의 피가 끓어오르자 그는 다시 그룹을 결성해서 대운동장의 콘서트 무대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외치죠. 에디는 살아있다. The nasty stuff. I feel a moment's expression of trust. I need a love that's so close. I want you, baby, to know it's true. There's a smoke and I will do for you. 영화 에데 중에서 Down on My Knees였습니다. 음악, 남자와 여자, The Fabulous Baker Boys, 사랑의 행로는 컴비로 이뤄서 행동해왔던 형제 피아니스트 사이에 여자 가수가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형 프랭크와 동생 잭은 36클럽을 전전하는 피아니스트들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똑같은 레파토리에 더 이상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콜걸 출신의 가수 수지를 기용하죠. 수지의 합류로 이들의 연주는 대성공을 거듭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프랭크는 잭과 수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를 눈치채죠. 공연 도중 프랭크는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떠나가고 잭과 수지는 둘만 남게 됩니다. 성공리에 쇼를 마친 두 사람은 기쁨에 젖어서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확인하고요. 하지만 잭과 형 프랭크와의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마침내 그룹은 해체됩니다. 방황을 하던 잭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뮤지션들의 얘기를 다룬 작품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얼마 전에 만든 김현식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비처럼 음악처럼이 있긴 있었지만요. 올리브 스톤이 만든 도어스만한 품격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저 잠깐 반짝하는 유행가의 인기 업혀서 제목만 따오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하지만 젊은 세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락뮤직의 세계가 필수 아닐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짧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 영화계가 청년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자, 좋은 우리 락뮤직 영화를 기대하면서 영화 비처럼 음악처럼 중에서 김현식의 노래 듣습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아, 정말 아픈 비였나 봐요. 중간에 새가 비에 맞아서 날개를 퍼덕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제일 사랑하는 친구 선영이 얘기를 해주신 경기도 성남 수진일동의 이혜원 씨, 사랑하는 친구, 식구들, 그리고 참사랑 친구들 얘기를 해주신 경남 밀양 가곡동의 황윤정 씨,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크리스천 모린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트윈픽스의 테마입니다. 내일 귀로 보는 영화 올댓 재즈 기대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